멀어져가네 잡고 싶지만 못 잡는 처지가 아네 후골 따윈 안해 안돼 지금 저기로 저기 멀리로 사라져서 다신 안 올지도 내가 두 무릎을 땅에 대면 될까 올 때까지 여기서 밤샐까 왜가 슬프다고 징징거리면 깰까 멍하니 보내고 나니 믿기지가 않아 지금 이 바보가 나니 찢어지는 마음이 마비되고 몰래 먹는 눈물은 밥이 되어 그래요 그대 내게 어제 내일이면 떠날 거라 티내냐고 언제 이렇게 보낼 거면 더 잘했을 건데 더 잘했을 건데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힘없이 돌아서던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나만큼 너도 슬프다 잘 보이지도 않아 얼마나 있다가 그대와 나 볼라나 있다가 다시 만날 수 있으려나 보다 말도 안 돼 내가 미쳤나 보다 이 와중에 배가 고프니 미쳤나 보다 이별하고 나도 그래도 배고프다고 밥 먹는 걸 보니 나도 사람인가 보다 아직까지 TV 막은 것처럼 그대 얼굴 눈앞에 아른거리지 희지게 한번 쫙 피고 아주 쉽게 너 없이 살고 싶어 허나 믿게 그대 나의 삶이었기 그대 나의 꿈이었기 그대 나의 천국이었기 눈물이 흘러 이별인 걸 알았어 힘없이 돌아서던 너의 뒷모습을 바라보면 나만큼 너도 슬프다는 걸 알아 하지만 잘라내자 균형감을 잃었어 넘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평생 걸을 수도 설 수도 없게 되었어